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 75돌세 즈음한 여명 일꾼들과 여명원들의 경축무도회가 16일 개선문 광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. 참가자들은 걸음 넘어 그리운 장군별님께 내 마음 별에 담아 등의 노래들에 맞추어 경축의 춤바다를 펼쳤습니다.